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하쉐미투 여로단 왕국 내각 수상으로 임명된 하니 물기에게 일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가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했습니다.